기억이 spark inside 꿈인지 몰라 just tell me how you feel 붉은 고름만 cause I'm already here 수단이 뭐 I'm in your heart In your heart It's too late TikTok look at me 그렇게 네가 나를